Straight to the web, web, web, web, web. Don't need any word, word, word, word, words. 탁 트인 날씨 하늘 더 파래, 파래, 파래. Straight to the web, web, web, web, web. Don't need any word, word, word, word, words. 둘 뿐인 이 순간에 몰차 파래, 파래. 이대로 면돼. 2 a.m. Hit my line. Saying more, your mind gonna come down my slide. When it hits 2:05, look out your blinds, I'll be waiting outside. Hey, your message, 알림, 실시간에 pop up. 더 맛봐, 수박함이 your daily flavor. 거디든, we can dive into this natural 이글림, 넌 꽃말 of dendron. 좀 더 가까이 앉아, 곁에 자리 채워줄 때, babe. Vibe in all day, 해나지 못해, so late night. Straight to the web, babe, babe, babe. There's many different charms. I'm a muse, cause you're my muse. 너는 제공의 news. 이 뉴스거리도 안 예쁘면 done. 밤새도록 품에 안겨 너의 악기 되어 다뤄줘, babe. I'm easy to wait. 아침까지 love it like there ain't no way. Straight to the web, babe. Let's go for a ride. One hand on the wheel, one caressing your thighs. 목적지 없이도 볼 필요 없어지도 너와 멜로디든 내겐 paradise. Straight to the web, web, web, web.